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과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두 달 전까지 방송됐던 100세 건강시대의 많은 애청을 해주신 데 힘입어서 9월부터 다시 100세 건강시대 2부를 시작합니다. 100세 건강시대 2부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6시 57분과 오후 7시 57분에 방송됩니다. 80년대에는 좋은 병원이라고 일컫던 병원이 좋은 CT나 MRI 또는 다른 비싼 의료기계를 갖추어 놓은 병원들을 좋은 병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계에 의존되어서 진료 및 치료가 되었던 80년대를 지나 인간 진원 프로젝트와 유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의 발전은 기계에 의존되었던 의료에서 벗어나 피나 소변의 검사로 많은 병을 진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많은 병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의 발달은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통계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기계가 아니라 최신 의학 지식을 누가 더 가졌느냐가 그 의술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의료 지식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어떤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어떤 약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병을 치료하게 되는 기전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00세 건강시대 2부에서는 현재 의학에서 표준적인 진단과 치료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의학 연구 분야에서 바로 나와 의료에 적용되는 최첨단 의술까지 쉬운 말로 풀이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만이 아닌 더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의사로서 최근 들어 발전된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10년에서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